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도 국동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세터교회를 섬기고 있는 강초로 목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가 담겨있는 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존경받고 싶으면은 먼저 다른 사람을 존경하라. 이해받고 싶으면은 이해하고, 사랑받고 싶으면은 사랑하고, 용서받고 싶으면은 용서하고, 칭찬받고 싶으면은 칭찬하고, 인정받고 싶으면은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고 우리의 모든 행위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의 어려움은 받기만 하라는 데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받기를 원하고, 나는 상대방을 먼저 이해해 주지 않으면서 이해받기만을 바랄 때에 많은 우리의 삶에서의 이런 잘못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오가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첫 찬양입니다. 저높고 푸른 하늘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찬송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을 듣겠습니다. 생명을 이어 주 하나님의 사랑은 찬송을 들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고지훈 집사와 함께하는 남북한 문화이야기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북한의 교화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었는지 그의 생생한 삶 속에서 역사하신 은혜의 감정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북녘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남북문화 이야기 고지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운 여름이면 늘 수고하고 땀 흘리는 고생하시는 북녘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지금도 보는 듯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오늘도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향해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간구하고 간구하시며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더운 여름 북송되어 잡혀갔던 그때가 바로 7월경이었습니다. 함남도 단련대에서 풀뽑기 전투 아닌 전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풀이 하도 높이 자라서 숲을 잃은 빽빽이 풀은 정말 뽑기란 만만치 않았습니다. 때로는 억센 풀뿌리가 뽑히지 않아 뽑다가 뒤로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장마당에서 생계 유지를 위해 애쓰고 땀 흘리며 수고하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합니다. 또한 농촌에서 매일같이 태양 밑에서 수고해야 하는 끝도 없는 가난과 굶주림에서 헤어날 수 없는 목마름의 우리 농장원들을 그려보기도 합니다. 피가 나도록 손이 닳도록 마른 땅에 부딪혀서 뽑던 풀뿌리들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런 생활은 옛 이야기가 되어버린 지금 저는 늘 하는 일이 책을 읽고 쓰고 하는 것이 일가 중에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소중한 만남의 길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만나는 삶을 축복의 만남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소중한 만남과 선택에 낳은 결과로 축복의 땅에서 축복받은 인생으로 귀하고 귀하게 사랑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만남은 바로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내가 북한에 있을 때에도 늘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몰라서 그 의식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을 뿐이지만 지금도 주님은 당신들 곁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유일한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사랑하는 극동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지금 북한에서 30년, 남한에서 생활을 통해서 중국에서의 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북한에서 살 때에는 자기 나라가 제일 좋다고 해서 좋은 줄만 알았지만 속아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중국에서의 생활은 나에게 안정을 주지 못하였고 늘 초심으로 불안 속에 살도록,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한 사회를 통하여 그 남한 사회를 경험하면서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고 생소한 것이 너무나 많은 지금 제가 잘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사실 앞에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한의 생활과 언어 속에는 혁명적인 언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혁명정신, 투쟁정신, 혁명적 각오, 전투장 같은 수많은 단어들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북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제가 더욱 놀라운 것은 법을 다루는 보안경찰서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수많은 경찰분들이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더욱 놀라울 뿐입니다. 오히려 식사도 함께 나누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늘 전화도 해주고 수많은 관심과 또 사랑으로서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그 모습은 우리를 용기를 잃지 않고 힘을 주는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사랑이 낳은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생활할 때 앞집에서 사는 두 부부의 대조적인 생활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그들도 나름대로 남편은 학교 교원이었고 그 사모는 함께 매일과 같이 삶을 아름답게 살지 못했던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들은 절대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서로의 의견 충돌로 해서 늘 부딪히고 양보하지 않는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몇 달 후에 그 아내는 그만 병에 걸렸습니다. 진단을 바꿔보니 폐암이 걸렸다고 하였습니다. 한 동네에서 지냈다 하지만 거의 그 집에는 가보지 않았지만 저는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그 아내에게 다가가 자주 복음을 들려주기도 했지만 전혀 듣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간절하게 얘기했던 성경 말씀 중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고 그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해주었지만 늘 돌아오는 것은 거절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병에 걸린 후 그 부인은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던 중에 부른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찬양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은 너무나 많이 좋아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그 찬양.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나 행복, 즐거움과 자랑 다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과 바꿀 수 없는 신앙의 유산이고 고백이 돼야 할 귀한 찬양이죠. 아줌마는 그때 그 쏟아지는 눈물, 마음의 고백, 그는 드디어 후회하면서 아, 그 훌륭한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자기가 모르고 살았다는 그 안타까움, 아쉬움에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조금 일찍 알았더라면 그에게는 그런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이런 모양이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흐르는 눈물을 걷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뼈저리게 회심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석 달 후에 주님을 영접하였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고 지금 이때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진실로 마음문을 열고 영원한 나라 영생을 주시는 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고 나가는 귀한 삶이 되시고 선택하여 지혜롭게 순간순간을 분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의 양식을 받아 누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남북문화이야기 고지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